김동학 제1번 조선인 인권협회 부회장과 량옥철 제1번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공화국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하고 악랄한 귀순 공작을 감행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하는 담화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담화들은 이번 납치 사건은 남조선 당국이 조작한 특대용의 반공화국 모략 사건이라고 하면서 만약 남조선 당국이 집단적인 유인 납치 사건의 진상을 계속 은폐하면서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강제 옥류한다면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